정신이 나 떠들던 너와 내 그림을 가끔 연락주고 받을 때 너도 같은 맘일까 상상을 했어. 나의 마음을 말할 수가 없던 건 내가 하는 사람이 너의 사람일까 봐. 사실은 내가 널 많이 좋아했었어. 용기가 나질 않아 전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 이제는 멀어져 버려서 연락 한번 못하는 지금이 아쉬워. 너와 나 이제는 멀어져 버려서 연락 한번 못하는 지금이 아쉬워. 어쩌면 너도 날 좋아했을까 묻지도 못할 말을 가끔 혼자서 해.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은 참 좋은 기억이었다고. 사실은 내가 널 많이 좋아했었어. 용기가 나질 않아 혼자 간직한 말